내 젊은 시절 추억도 많은 사진첩을 펼칠 때면 전화의 그날 옛 손우들이 나를 보고 물어보네.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,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. 낙동강을 넘으며 돈키를 뿌리던 그때 그나 날처럼 잊을 수 없는 색낡은 사진 한 장 두 장 번질 때면 빈터 위에서 첫삽을 뜨던 전우들이 나를 보네. 그때 이룰 우리가 오이즈랴, 그때 이룰 우리가 오이즈랴. 후리띠를 초이 그때처럼 영원히 우리 살리라, 그때처럼 영원히 우리 살리라. 굳게 다진 그 맹세 심장으로 지키던 그때 구나 날처럼 찾고 부르며 별이